학생 소년들의 주체 106 2017년 설맞이 공연 햇님 나라 12다리 주체 105 2016년 12월 31일 평양의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해서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모범을 보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